돌칼 청도 진날이 출토 청동기 시대 돌칼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간석기로 한반도에서 가장 발달했다. 집터뿐만 아니라 고인돌 등 무덤에서도 발견된다. 기본적으로 실생활 도구였으나 대형의 것, 손잡이 부분이 과장된 것, 돌결을 이용해 대칭적인 문양 효과를 낸 것도 있어 상징적, 의기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. 이 돌칼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크다. 경북 청도 진날이 3호 고인돌 무덤방 바닥에서 화살초, 붉은 간 토기 등과 함께 출토됐다. 길게 뻗은 칼몸의 끝은 지금도 날카롭고 뾰족하다. 끝부분이 옆으로 크게 벌어져 과장된 느낌을 준다. 이 돌칼은 크기나 형태상 실제 사용됐던 무기가 아니라 무덤 주인공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껴묻거리로 만들어졌던 것이라 볼 수 있다. 이러한 대형 돌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세심한 작업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. 즉, 뛰어난 솜씨로 돌칼을 만들어 지배자에게 바친 전문적인 장인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. 간돌칼은 찌르고 베는 그야말로 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. 지배자의 상징물인 돌칼은 청동기 시대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열쇠다.